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 위 울며 떠나가 떠나갈 적엔 그래도 섭섭했어 난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 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나의 장미여